저기 네가 얼마나 날 기다렸는지 알고 있어. 이건 널 위한 노래야. 잘 들어봐. 너를 처음 만난 그날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.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막의 핀 꽃처럼 아님 긴 가뭄 끝단 빛처럼 내게 다가와. So I need you 항상 내 곁에 있어줘. 영 향기가 내 몸에 될 때까지 우리 아침 해가 뜰 때까지. We can take our time, can't believe your mind. 아몬드 향 가득 달콤한 브로켓 와인. 수줍은 따귀 위에 whipping cream처럼 널 감싸고 싶어. Cause I love you. 널 향한 나의 love song 들어줘. 나의 love song 너를 위해 마음은 표현 못해. This song's for you. 변하지 않은 믿음 멈추지 않은 지금 네게 기대. My baby, my baby. Cause I love you.